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섭리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할까요? 이 첫 번째는 혼돈과 무질서한 곳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한 곳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땅이 무질서하고 공허했고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질서가 심하게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재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기도 하고 겨울에 덥기도 합니다. 곳곳에 홍수가 잦아지고 가뭄이 몇 년째 지속되는 곳도 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오염된 자연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회복 불능 상태로 빠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연세계가 오염되어 악취가 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흉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오해해서 파괴하고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달걀을 얻으려고 더 빠르게 고기를 얻으려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좁은 닭장 속에 넣어놓고 사료를 먹이고 밤에도 불을 켜놓고 알을 낳는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많은 알을 낳게 합니다. GMO라고 해서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한 곡식들과 채소, 여러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크고 더 많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연 질서를 변형시킨 것입니다. 또한 강한 제초제나 살충제를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은 높였지만 토양과 지하수, 생산된 열매, 함께 자라야 할 동식물들이 함께 파괴되어 자연 질서가 심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품들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면역 질서나 생리학적 질서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곳은 자연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도 질서는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만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재능이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했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니까 공동체는 혼란함에 빠졌습니다. 보기에 좋은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공적 예배 때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건 없건 방언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나 초신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공적 예배 때 자기가 받은 예언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예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서도 무시하고 자기가 받았다는 예언을 나누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쁨이 되지 못하고 무질서한 예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함에 질서를 부여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할 부분은 없습니까? 질서가 깨어져 혼란한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그의 삶의 모습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어디에 배치시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면 그 삶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쪼개고 쪼개어 원자 단위까지 분석하면 영롱한 빛을 발하며 아름다움을 뽐냈던 다이아몬드가 흑연 성분과 같은 하찮은 탄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흑연 덩어리와 다이아몬드는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 덩어리의 차이는 다름 아닌 탄소의 원자 배열과 결합 질서가 다를 뿐입니다. 결국 탄소 원자의 배열이나 결합 질서에 따라 아주 값진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하찮은 흑연 덩어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돈과 생각과 열정을 가장 먼저 쏟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이 쏟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디에 얼마나 배열하느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조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무질서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을 늘 맨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맨 뒤끝에 놓았습니다.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맨 나중으로 보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할 곳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곳에 새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곳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하셨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이 가진 고유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존재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그 존재에게 주신 고유한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땅은 창조의 목적대로 식물들을 뿌리내리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를 찬양하고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찬양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교만하게 넘보다가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선한 의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존재하지 않고 재기능을 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죄악이 책망받은 후에 지은 시였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복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사자들과 곰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지켜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를 맡긴 자의 마음을 헤아려 양 한 마리도 신실하게 보호하고 지켜내던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던 우리아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취했습니다. 삭군의 마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그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원래 목적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사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대속제물로 삼아 인간들의 죄악을 사해주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새로운 창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무시하며 헛된 것을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며 나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계속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바위를 쉽고 안전하게 깨뜨릴 수 있도록 하려고 발명한 것이 다이너마이트인데 발명가의 의도와 다르게 전쟁 중 살상무기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자신의 발명품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 데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래 목적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새 창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할 곳은 창조를 잃어버린 곳에 새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를 잃어버린 곳에 새 창조가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31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간 문장이 거의가 없습니다.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이 창조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서서히 망각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망각한 자리에서 교만과 죄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편해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처럼 느껴진 인간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들의 의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실한 그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새 창조자를 잊은 삶에 새 창조가 일어나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는 가장 자기 욕망이 강한 때이기도 합니다. 가장 힘이 좋을 때이고 가장 열정적일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 젊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간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이 청년의 때에 너를 창조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 없이 쏟은 열정이 얼마나 허무하게 결말을 맞는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면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이 얼마나 무질서해지는지 솔로몬은 직접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피조물들은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떻게 망하게 될지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새 창조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금방 헌 것이 되고 금방 실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 창조를 맛보는 삶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죄인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 삶도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명상을 하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해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새 노래란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르는 찬양을 말합니다.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 작곡한 노래만 부른다고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매주 새로운 빵을 만들어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진사회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 빵을 더 맛있게 드셔서 그런 걸까요? 새로운 빵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빵을 새로 만들고 또 새로 만들면서 한 주만에 바뀌고 매일매일 그렇게 바뀌고 옅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복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안,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우리의 기억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똑같이 반복되는 공부,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지겨운 일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같은 일들이 새롭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똑같은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매주매주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가 새로운 마음으로 드려서 그 예배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질서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가 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질서를 찾게 도와주옵소서. 혼란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규모를 갖추고 균형을 갖춘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매주 매일매일 또 새롭게 우리의 일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매일 똑같은 것을 봐도 새롭게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